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초순서로 가요 노래하세 대홍단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허근 작사, 솔명순 작곡인 가요 노래하세 대홍단은 주체 64, 1975년에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입니다. 가요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암담한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항일 유격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저국으로 진군하시오 룡활한 군사정법으로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준 역사적인 대홍단 전투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취가 깃들어있는 혁명 전족기를 대로리오 길이 자랑하고 빛내려는 우리 인민들의 드높은 교리를 음악예술적으로 잘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혁명 전족지에 아름답게 피는 진달래와 철쭉꽃, 붉게 타는 단풍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욱 형상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류일동적인 민족적 리듬을 타고 흥겹고 락천적인 정서로 흐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래는 사상예술성이 높으면서도 민요의 특성을 독특하게 구현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붉게 펴 홍단 뿌리냐 김일성 장군님이 외놈들을 쳐부신 불멸의 뜻이 어려 대홍단일세 다음은 가요 내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류지환 작사, 라화일 작곡인 가요 내 고향은 주체 43, 195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효명한 영도 밑에 새 생활이 꽃피난 내 고향 내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그 품에 안겨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들의 높은 긍지와 행복을 가슴 뜨겁게 형상한 서정가요입니다. 가사에서는 사람마다 자조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며 노동으로 행복을 창조하는 여기가 바로 내가 사는 고향 어머니 조국의 품이라는 것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면서도 낭만적인 청소로 충만된 소정적인 선율에 의하여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조음구에서부터 점차 순차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의 큰 마루를 이룬 다음 자연스럽게 흐름이요 4분의 4박자와 4분의 2박자의 불규칙적인 박음박자에 기초하여 고음구에서 감정을 앙양시켜 고조부를 이룬 다음 감동적인 선율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생활 반영의 진실성과 아름다운 선율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